한 여자가 울고 있는 비 오는 거리 밤새도록 가로등도 귀에 젖었네 슬퍼할 수 없어요 잊을 수도 없어요 이슬에 맺혔네 두 눈에 맺혔네 눈물인가 빗물인가 눈물인가 빗물인가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마음은 비가 되어 마음은 강물이 되어 고향 바다 그 얼굴 찾아가노나 이슬에 맺혔네 두 눈에 맺혔네 눈물인가 빗물인가 눈물인가 빗물인가